혼자 헤매도 묘란 걸. 우리 만남은 수학의 공식. 도교의 율법. 우주의 섭리. 내게 주어진 운명의 증거. 너는 내 꿈의 주처. Take it, take it. 너에게 내민 내 손을 좀 해지 숙명. 걱정하지 마. 이 모든 건 우연이 아니니까. 우리 완전 달라. This love, I want a little love. 난 너에게 맞게 풀려 좀 더 세게 나를 끊어. 태초의 DNA 나를 원하는데 이건 필연이야. I love us, love us. 우리만이 true love us, love us. 눈야를 볼 때마다 소스라치게 놀라 신기하게 자꾸 말씀을 못 내게 참 이상해 설마. 이런 게 말로만 듣던 사랑이란 감정일까. Oh yeah. 애초부터 내 심장은 널 향해 두니까 걱정하지 말라. 힘든 건 우연이 아니니까. 우리 완전 달라 baby. 운명을 찾아낼 둘이니까. 너 주변 생긴 그날부터 계속 무한의 세계를 넘어서 계속 우리 전생에 떠 아마도 생에 떠 찾아낸 우리니까 후회하지 마라.